my what, my life. 왠지 오늘따라 이상해. 굳은 표정 말은 어색하고. 조금 전에 내가 아닌 걸 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해. 너무도 재미없는 말도 웃어주던 그녀 착해 보여 너무 좋아. 기억을 접혀줘 좋은 추억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.